지경 아래 파여 파랗게 타는 flower 미지근한 너의 애를 태우게 살짝 드러내는 shock 너 달아오르는 상처 발자국은 내 왕관을 맴돌게 난 나의 눈을 가리고 이 나의 몸을 맡기고 뻔한 비전을 망치고 사자의 춤을 바치고 나의 눈을 살피고 이 막의 몸이 말리고 뜨거운 리듬에 갇히고 사자의 춤을 바치고 빠질 꼰대들이 혈이 차던지 그걸 내내고서 야받는 박수는 덧자리 때만 시치 그걸 막